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되는 미베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6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을 혹시 아십니까? 600억 달러를 넘게 수출한 반도체입니다. 2010년에 200억 달러를 수출했으니까 불과 4년 만에 수출액이 3배나 늘었습니다. 세계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무려 68%나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 이 업체들 주가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기업이 세계 3위 DRAM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업체들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두 업체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이런 내용을 부인했지만 밤사이에 주가가 11%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이 중국 업체에 인수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조 국가인 미국 정부가 쉽게 인수를 승인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PC와 모바일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업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은 이제 중국이 왜 우리가 계속 한국산 반도체를 써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올 때에 대한 답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총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찬성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지금의 판세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 나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이것저것 많이 사오면 관세를 내지 않고 사올 수 있는 물건의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시간에는 투자하려는 상품의 가격이 내려야 거꾸로 이익을 얻게 되는 인버스 상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7월 15일 손에 잡히는 경제, 잠시 광고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1142원을 넘어서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올리는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는 이자만 내고 있다가 원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갚거나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시점을 일단 뒤로 밀어놓는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가 더 비싸집니다. 그 대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은 이자가 싸집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자금 여유가 있어서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취약한 계층이 갖고 있는 부채가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농수축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50대 50 비율로 판매하는 공영 TV 홈쇼핑이 개국했습니다. 기존 홈쇼핑 업체들은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홈쇼핑 업체가 30원을 넘게 가져가는데, 공영 홈쇼핑은 판매 수수료를 23%로 적용해서 유통비용 부담을 좀 더 낮췄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5%, 나스닥 지수는 0.66%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에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내년에나 해제되고 이란의 석유 수출 확대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더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삼성물산의 합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그룹에 출입 중인 한국경제신문 남윤선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다는 건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네, 공식 발표는 17일 날 주 총장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취재 결과 찬성 의견을 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날 기금운용본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정했고요. 어제인 14일 의결권 행사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제요? 어제요. 예. 그 민감한 사항인데도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단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 찬성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의결권 행사 심의위원회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의견을 내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심의위원회는 왜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찬성하느냐 이런 반발은 있었으나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는 거죠. 예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고 아주 비슷한 케이스죠. SK와 SKCNC의 합병 문제가 있을 때는 네네. 이때는 반대표를 던졌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뭐가 다르길래 찬성한다는 겁니까? 그 기금운용본부는 이제 그 투자 수익률 외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의결위에 넘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되는데 예. SK와 SKCNC 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사주 소각을 이 두 회사가 합병 뒤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 컸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SK인 주식회사 SK는 많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을 합병 전에 미리 소각을 했으면 주가가 올랐을 건데 왜 합병 후에 소각을 하느냐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합병 비율이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SKCNC에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SK 주식회사가 사전에 자사주를 소각했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거고 네. 그러면 최태원 회장한테는 좀 불리했을 텐데 그걸 예. 너무 노골적으로 피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뭐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같은 이제 그런 논란의 여지는 일단 없다고 본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그룹주 다 합하면 23조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합병이 무난히 돼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가 잘 완성이 되고 그래서 삼성이 사업에 집중하는 게 이 전체 지분 가치를 올리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한국의 중요 기업인 삼성에 대해서 막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는 게 별로 이렇게 온당치 않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이번에 찬성하는 길이라는 게 무슨 논리죠? 즉, 그 국민연금은 이번에 저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총에 참여하는 걸 텐데. 예, 일단 예.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만 제일모직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주식 가치로만 보면 제일모직 지분 가치가 삼성물산 지분 가치보다 더 크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이 싸게 가져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고 회사 가치를 올리는 길이 되고요. 또 이 두 회사와의 관계뿐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제 합병 이슈에 집중하느냐고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오는데 삼성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업에 집중을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예. 더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번 논란이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네. 삼성물산이 좀 손해보는 거냐 아니냐 이 논리인데 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네, 맞습니다. 찬성하는 게 총체적으로는 이익이다? 예, 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렇죠. 거기에다가 딱히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여지도 없고 하니 그것만 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네. 판세는 어때요? 저 주총에서 3분의 2 이상을 삼성그룹이 가져가야 이번 합병이 통과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뭐 삼성그룹 직원들까지 동원돼서 열심히 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까지 좀 받고 네, 있다고 맞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상황이 예,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주총 말씀하신 대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또 참석률에 따라서 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 표의 참석표를 얻어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률 70%면은 47%의 찬성표가 있어야 되고 80%면은 53%를 얻어야 되는데 삼성 측에서는 한 80% 정도는 출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를 가정하면 삼성은 현재 알려진 우군과 국민연금을 합하고도 15% 정도를 더 얻어야 됩니다. 예. 이 상당수가 지금 현재 부동표로 되어 있는 한 30% 정도인데 이 중에 상당수가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ISS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또 반대 의견을 따라서 낼 가능성도 많고요. 또 개인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도 삼성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전국 각곳으로 보내고는 있지만 이들의 행보도 끝까지 알 수 없고요. 심지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직원들마저도 합병 뒤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합병에 참성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양측이 또 치열한 노력을 하고 결과는 당일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남윤선 기자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손에 잡히는 경제 애청자입니다. 해외여행 시 주류의 면세 한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청취자 손봉원 씨가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세금을 안 내고 사올 수 있는 물건의 한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전에는 400달러어치까지는 세금을 안 물고 갖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 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가긴 했죠. 그런데 이 600달러에는 술과 담배, 향수는 각각 한 병과 한 보루씩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물건들을 사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산 것도 다 외국이라고 일단 간주합니다. 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면 일단 가방을 열어서 술, 담배, 향수는 다 뺍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향수를 다 뺀 나머지 물건들만 가격을 합산해서 600달러가 안 넘으면 괜찮고 술, 담배, 향수를 뺀 나머지 물건들 가격이 600달러가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럼 일단 계산할 때 빼놓은 술, 담배, 향수는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술, 담배, 향수는 술은 400달러, 한 병에 400달러 미만짜리로 한 병, 담배는 한 보루, 향수도 한 병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두 병이나 두 보루부터는 무조건 세금 내야 됩니다. 가격이 아무리 싼 거라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사오고 딱 담배만 두 보루 사왔다. 그래도 담배 한 보루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600달러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갖고 온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관세율은 다 다르고요. 그럴 때는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달러짜리 서로 다른 제품 3개를 사왔으면 900달러잖아요. 그러면 2개는 600달러니까 면세고 나머지 하나는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셋 중에서 관세율이 제일 싼, 관세율이 제일 낮은 제품을 추가로 갖고 온 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몰래 갖고 오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보다 최대 60%까지 요즘은 더 내야 되고요. 반대로 또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30%까지는 깎아주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일반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거꾸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IBK 기업은행 이영아 수석 애널리스트를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은 이 인버스 상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저 인버스라고 하면 거꾸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버스 펀드라고 불리던데 이게 그러니까 저 주가가 내려가면 오히려 내가 돈 버는 그런 펀드예요? 그렇죠. 인버스 또는 리버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도 있는데요. 이름에 붙은 요 인버스, 리버스 이게 이름에 붙으면요. 말 그대로 정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예. 예컨대 인버스 코스피 이런 펀드에 가입하셨다면요. 코스피가 떨어지는 수익률만큼 내가 또 그만큼 수익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내가 돈 버는 뭐 그거 말고요.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이제 인버스 펀드에는요,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인버스도 가입이 많이 몰린 상태입니다. 일단 해외에서 거래 가능한 것까지 전부 합쳐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국제 주식시장, 채권, 금, 환율까지 거의 대부분의 자산에 인버스 상품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최근에는 요 인버스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승수가 붙은 것들도 나옵니다. 승수요? 예컨대 맞습니다. 예. 레버리지라는 말이 붙으면요, 승수가 붙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두 배 레버리지 코스피 리버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면, 예, 코스피가 떨어진 거에 두 배만큼 수익을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떨어지면 나는 플러스 20% 수익을 거꾸로 가져간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많이 떨어질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주가가 오르면 내가 이익 보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상품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사놓으면 되니까. 네. 근데 거꾸로 주가가 떨어질 때 나한테 이익을 돌려주려면, 네,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금융회사는 뭘 어떻게 해야만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물이라고 부르고요. 예. 여기서 좀 파생해서 나온 기생 상품들을 저희가 파생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파생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버스 펀드도 가능한데요. 예컨대 선물 매도라고 들어보셨죠? 예. 3개월 후에 거래될 코스피를 지금 어느 가격에 팔아놓겠습니다라는 계약인데요. 이 계약을 맺게 되면은 사실상 선물, 즉 코스피가 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이 기반으로 인버스 펀드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봄에 저 배추밭을 그냥 그 밭대기로 팔아놓으면 네. 그 배추값 떨어졌을 때 내가 이익 보는 이제 네. 그런 상황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익 보도록 만들어놓고 네. 이 인버스 상품을 파는군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주가 별로 안 좋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인버스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돈 좀 많이 벌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주식형 펀드들, 채권형 펀드들, 특히 중국이나 유럽 쪽의 펀드들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예. 요즘엔 인버스 펀드들이 그 떨어진 수익률만큼, 떨어진 손실률만큼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펀드들은 가입할 네. 때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뛰어가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일반 펀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ETF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ETF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타 ETF보다는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제 물론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0.9% 정도로 일반 ETF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네요. 0.9%면 내가 사고 팔고 했을 때 1% 네. 정도를 가져간다는 뜻이군요.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0.9 정도를 운용회사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샀다가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받고 딱 팔아서 본전 되더라도 네. 약 10만 원 정도는 가져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떤 개념인지는 알았는데요. 혹시 좀 네. 투자하기 전에 좀 더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은 매수를 하면 그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횡보 구간에 있으면 사실 손실도 수익도 없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예. 인버스는 좀 다릅니다. 어떤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횡보 구간을 지속한다면요, 자산 가치가 사실상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00에 가입한 자산이 10%가 오르면 110이잖아요. 예. 여기서 10%가 떨어지면 100이 아니라 99가 됩니다. 그렇죠? 110에서 예, 11을 빼니까. 예. 맞습니다. 인버스 펀드는 상승률이나 손실률만 쫓아가기 때문에요, 횡보 구간에 있어서는 불리한 펀드입니다. 따라서 인버스 펀드를 가입을 하실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입하시기보다는 나는 꼭 하락할 것 같아, 어떤 나쁜 뉴스가 있어 라는 확신이 드실 때 단기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짧게 들어갔다가 빠지는 상품이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저절로 좀 얼음 녹듯이 녹는다는 뜻이네요. 내 자산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이영아 수석 애널리스트로부터 오늘은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내일과 모레는요, 저희가 보이스피싱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직접 들어보고 우리가 어디서 좀 주의해야 되는지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